Well, my instinct hear me bitch crying like some pussycat on a bed. And when my instinct hear me sad, mess around this whole town cause I'm fucking mad. 눈이 돌아 화가 나 나 나 거울 속에 비친 나 나 나 배를 꼬란 선짐승 마냥 숨을 고르네. 내가 거리로 나갈 때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장충을 잔절 I'm fucking mad.